one T. Turn the music up and let's go. This time around, I'ma do you right. We in this together till we both shine. This time around, I'ma make it right. We in this together till we both shine. Come on. 사랑해 버려진 네 아픈 소식 들었어. 너의 소식에 왠지 기분 좋은 미소가. 언젠가 이렇게 네 사랑이 없어지면 널 차지할 욕심에 혼자 지낸 마음에 너도 모르게 열버린 사랑에 너무 아픈 마음에 떠날지 모를 괜한 생각에 baby 이제 내 곁에 널 사랑할 맘에 너무 행복한 내게 다시 올 괜한 슬픈 예감에 baby Oh no 나 이제 널 안을래 넌 가만히 나만 기다리다 baby 그저 모르는 척 기대줘 넌 막 태어난 것처럼 꼭 처음처럼 다시 사랑하게 될 텐데 This time around I'ma do you right We in this together till we both shine This time around I'ma make it right We in this together till we both shine Verse 2 영원히 네 맘에 널 버린 지난 사랑이 남아있어도 편하게 허락할게 이대로 지금껏 나를 너무 비참하게 함 Oh no 네 사랑 남은 채 날 사랑해도 괜찮아 차라리 이제 잊을 시간에 나를 담을 수 있게 아주 잠시만 너를 허락해 baby 가끔씩 내게 잊지 못하지 너를 착각해 우릴 그 이름 미리 용서해 baby Oh no 나 이제 널 안을래 okay. 넌 가만히 나만 기다리다 baby 소리 높여 날 불러줘 이제 널 잡아줄게 Shorty I'm here 잃어버린 네 사랑의 아픈 그 소중한 길 저서 잊고 이제 쉴 On my shoulder my dear 너무 오랜 시간을 오직 너만을 기다려 oh. 내게 시간이 없어 We gotta get it on yeah. 8-day 내가 숨을 쉬는 건 어때 When you fall I got you 2-4-7 Oh no 나 이제 널 안을래